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또다시 죄를 저지른 호주의 한 범죄자가 판사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좀 더 무거운 형을 주십시오. 자, 그 이유는 사회에 나올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학교는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기는 해야 되겠고 또 경제적인 독립도 해야겠는데 그런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분들, 이 호주의 범죄자 마음 이해가 되시죠? 오헬리의 소설 중에 이런 인물이 나오죠. 너무나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차라리 작은 죄를 지어서 다시 수용소로 들어가고 싶어 했던 한 인물. 그런데 그때 멀리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문득 그는 절망적으로 느껴졌던 자신의 운명과 싸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불행히도 그런 결심이 서기가 바쁘게 그는 다시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오헨리는 그만의 허무하고도 쓸쓸한 결말을 내죠. 웅크리고 싶은, 그래서 더 나가서는 도피하고 싶은 계절입니다. 자, 우리 속에서 꿈틀대는 욕구, 그 절망과 싸워보고 싶다는 욕구와 도피의 욕구,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강하십니까? 가을의 그윽한 이마 위에 입맞춤하는 햇살. 햇살을 받아 익은 연한 핵과일처럼 당신의 나무에서 내가 열리는 날을 잠시 헤아려보는 가을 아침입니다. 가을처럼 서늘한 당신의 모습이 가을 산천에 어립니다. 나도 당신을 닮아 서늘한 눈빛으로 살고 싶습니다. 대구 수성구 상동의 노재희 씨. 이 네 번째 글도 참 좋네요. 글쎄요. 아주 오늘 같은 날은 겨울로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날인데 오늘 같은 날 이 가을 얘기 잠시 읽어보는 것도 기분이 괜찮은데요. 신청곡 잘 들어보셨어요? 영화 로즈 중에서 로즈 장비일의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날이 갑자기 추워졌죠. 어제까지는 뭐 기상 이변이다 할 정도로 날이 푸근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날이 쌀쌀해지기 시작하더니 여기저기서 쿨적대요. 보니까 홍동식 PD도 하루 만에 아주 독감에 걸려가지고 아주 눈빛이랑 뭐 얼굴빛이 영 말이 아닌데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십시오. 자, 오랜만에 저희 주소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이런 날에 어울리는 뭐랄까요, 좀 더 이렇게 따뜻하고 풍부한 그런 영화 음악들 준비하고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겨울 안개를 닮은 목소리 스팅의 When We Dance. 스팅의 새로운 앨범 Fields of Gold, The Best of Sting을 찾으세요. Hologram. 누가 초콜릿 시리언 새로운 기쁨이 씹힌다. 초코바 기쁨 하나. 너는 나의 새로운 기쁨. 내가 원하는 건 기쁨 하나. 나만의 매끄러운 가슴선. 비너스 슬링컷 브로. 얇으니까 이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선이 매끄럽게 살아난다. 비너스 슬링컷 브로. 사랑의 비너스.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여보세요. 비 많이 맞았지? 나 휘재야. 맛있는 삼양라면 네가 끓여주면 사랑 스프가 더 들어가니까 더욱 맛있어. 이야, 정말 맛있다. 맛있는 삼양라면이야.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 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서울 그리고 트라이앵글. 어느 날 메마른 한 남자의 가슴에 두 여자가 다가왔다. 우리들 젊은 날의 가슴절인 비망록. 박상우 장편 소설 서울 그리고 트라이앵글. 도서출판 해냄. 야, 4번 답 좀 보여줘.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안 읽었니? 으이그치. 여자친구, 설거지, 여드름, 용돈, 유머, 하품. 어때? 멋쟁이 아버지의 충고.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딸에게 주는 엄마의 충고. 프랑스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오래간다. 도서출판 비전. 극혐하던 젊음의 좌절과 고통. 극한과 도전이 돌출한다. 화학원 아이들. 사랑을 반납하고 청춘을 저당잡힌 천재들의 광기어린 도전장. 한국판 공무벌레들의 이야기. 화학원 아이들. 도서출판 김영섭. 처음 만났지만 그 남자의 향기라면 유혹받고 싶었다. 신선한 향기 맥스웰 블루펜. 누구야 저 남자? 새로 왔어요. 신선한데? 맥스웰 블루펜. 차종이 더욱 다양해진 소나타 택시. 저는 700만원대 경제적인 소나타 2.0 택시죠. 전 운전이 편리한 오토매틱입니다. 저요, 단연 품격 높은 소나타 모범 택시죠. 이제 수익 좋고 편안한 소나타 택시로 앞서가십시오. 여자고등학교 1학년 10반의 맹계선양 시험 잘 보셨어요? 서울 성북구 하월곡 2동의 박윤옥씨, 그리고 서울 강남구 역삼 2동의 김정은씨께 띄워드렸어요. 남동생 성중이도 이 시간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영화 Pretty Woman 중에서 로이 오비슨이 부른 Oh Pretty Woman이었습니다. 리차드 기어와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한 영화였죠. 이 Pretty Woman은 주제곡으로 사용한 로이 오비슨의 64년도 히트곡에서 제목을 차용한 영화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로이 오비슨의 노래 Oh Pretty Woman 말고도 Only the Lonely 역시 같은 제목의 영화에서 주제음악으로 사용됐었죠. 노래 제목과 영화 제목이 이렇게 같은 경우, 글쎄요, 감독이 진짜 노래 제목에서 영화 제목을 빌어왔는지 혹은 우연의 일치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영화 제목과 똑같은 기존의 곡들을 영화의 주제음악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분명히 이런 경우는 노래 제목에서 영화 제목을 차용한 것으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노래 제목에서 영화 제목을 빌려온 영화들, 그런 영화들을 알아보기로 하죠. 자, 먼저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로브 라이너 감독의 86년도 작품 Stand By Me 중에서 베니 킹의 노래로 띄워드립니다. Stand By Me. When the night has come and the land is dark and the moon is the only light we'll see. No, I won't be afraid. Oh, I won't be afraid. Just as long as you stand, stand by me. So darling, darling, stand by me. Oh, stand by me. Oh, stand, stand by me, stand by me. If the sky that we look upon should tumble and fall, or the mountain should crumble to the sea, I won't cry, I won't cry, no, I won't shed a tear, just as long as you stand, stand by me. And darling, darling, stand by me. Oh, stand by me. Oh, stand now, stand by me, stand by me. Stand by me. Whenever you're in trouble, won't you stand by me? Oh, stand by me. Whoa. 서울 노고산동의 이수연 양, 방학 3동의 김준희 씨, 또 반포동 경남아파트의 안진혁 씨, 서울 송파구 오림동의 심현아 씨, 친구 정은이와 함께 잘 들으셨습니까? 아, 하이텔로 정헌준 씨, 또 방배동의 이지은 씨가 신청해 주셨습니다. 영화 Stand By Me 중에서 매니킹의 노래 Stand By Me였어요. 이 영화의 원작은 스티븐 킹의 소설 The Body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지만 어떻게 되나요? 시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감독인 로브 라이너는 영화 제목, 그러니까 The Body, 시체라고 하지 않고 엉뚱하게 베니 킹의 이 61년도 히트곡인 Stand By Me에서 제목을 빌어왔어요. 그래서 Stand By Me 그대로 쓰고 있죠. 아마도 이 노래의 가사 내용과 영화의 특성이 잘 어울린다, 감독이 그렇게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그것은 영화 Who'll Stop the Rain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Who'll Stop the Rain은 그 원작이었던 소설 제목은 제쳐놓고 노래 제목에서 영화 제목을 따왔죠. Who'll Stop the Rain의 원작은 Dog Soldier라는 로버트 스톤의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월남전으로 인해서 파멸해가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낸 소설인데요. 카를 라이츠 감독은 원제 독서저보다는 CCR의 노래 제목인 Who'll Stop the Rain이 더 나아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 영화 제목을 Who'll Stop the Rain으로 바꿔버렸고 또 이 노래를 영화의 주제음악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이 CCR의 노래인 Who'll Stop the Rain 역시 월남전을 노래한 반전음악이죠. 자, 그 노래 한번 들어보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조효정 씨 듣고 계십니까? 이 곡 어떨까요? 띄워드릴게요. Who'll Stop the Rain, CCR입니다. 영화 Who'll Stop the Rain 중에서 Who'll Stop the Rain, CCR의 노래였습니다. 자, 이렇게 노래 제목에서 영화 제목을 빌려온 영화들을 보면은 영화 내용과 노래가 딱 들어맞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이죠. 영화 My Girl도 그중 하나일 텐데요. 한 소년과 한 소녀의 사랑스러운 얘기를 그린 영화 이 My Girl은 영화 내용과 또 주제음악인 템테이션스의 음악이 아주 잘 어울리는 영화였죠. 이렇게 음악과 그 영화의 내용과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경우가 많은데 특히 앤디 가르시아와 맥 라이언이 주연한 영화 남자가 사랑할 때 When a Man Loves a Woman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이걸처럼 영화의 내용과 그 차용한 음악이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경우죠. 퍼시 슬레이지의 넘버원 히트곡인 When a Man Loves a Woman은 좀 많은 영화에 삽입된 그러니까 이른바 삽입 빈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노래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영화의 주제를 잘 알려주고 있죠. 영화 When a Man Loves a Woman은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남편의 이야기인데요. 이 노래 When a Man Loves a Woman은 이 영화의 제목으로 또 영화의 주제를 알리는 곡으로 아주 적절하게 사용됐습니다. 또 알파치노의 그 중후한 연기가 돋보였던 영화 Sea of Love, 사랑의 파도 역시 이 노래 제목에서 영화 제목을 빌려온 경우죠. 이 곡 Sea of Love는 그 고독한 형세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필 필립스의 59년도 히트곡이죠. 우리나라 팬들에게도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인데요. 영화 Sea of Love에는 오리지널 곡, 그러니까 필 필립스의 곡과 함께 탐 웨이츠의 리메이크 송까지 함께 수록되어 있어서 비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대전 중구 대사동의 최지연 씨가 친구 상희와 함께 듣고 싶다고 이 곡을 신청해 주셨죠. 자, 오리지널 곡으로 한번 들어보죠. 필 필립스의 노래 Sea of Love입니다. 서울 마포구 아현이동의 나경미씨 좀 더 따뜻한 밤이 됐으니까 Sea of Love 띄워드렸어요. Phil Phillips의 오리지널 곡이었습니다. 자, 이 노래 제목에서 영화 제목을 빌려온 경우를 보면요. 이렇게 비슷하게 그 영화의 주제와 그 노래 제목이 조금 비슷한 경우가 있고요. 또 간접적으로 그 의미를 전달해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직접적으로 바로 그 노래 제목이 영화의 주제를 전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좀 상징적인 의미를 띠는 노래들이 많아요. 자, 그런 경우는 바로 블루벨벳과 The Crying Game이 아닌가 싶은데요. 데이빗 렌치가 감독한 블루벨벳 그 63년에 그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바비 벤튼의 히트곡 블루벨벳에서 그 제목을 빌어왔죠. 그런데 영화를 보면 그 여주인공 이자벨라 로셀리니가 그 바에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녀의 애창곡이었으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녀가 입은 그 잠옷이 또 바로 파란색 벨벳, 블루벨벳이기도 하죠. 크라잉 게임의 경우는요. 극중 주인공 제이 데이비슨이 역시 이 The Crying Game이라는 노래를 아주 즐겨 듣습니다. 원래 이 노래 Crying Game은 영국 가수 데이브 베리가 63년에 발표해서 영국에서는 꽤 히트한 그런 곡인데요. 후에 미국의 브랜다 리가 다시 불렀죠. 이 노래 Crying Game이 또 영화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요. 그 극중의 그 여장남자 제이 데이비슨이 영화 후반부에 사랑하는 스티븐 리를 만날 때 항상 카세트데크에 이 노래를 틀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화 The Crying Game은 노래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분위기와 또 영화의 그 분위기가 묘하게 일치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The Crying Game에서 데이브 베리의 오리지널 곡 들어보시죠. About the crying game, I've had my share of the crying game. 도봉구네요. 방학 3동인 김진희 양. 아, 크리스마스 카드 굉장히 예쁜데요. 직접 만드신 카드 잘 받았습니다. 논평구 불광 3동의 김현일 씨도 잘 들으셨습니까? Crying Game 중에서 오늘은 보이조제 음성이 아닌 오리지널 곡 데이브 베리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보니 앤 클라이드,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란 영화로 우리나라에는 개봉이 됐었죠. 그 감독인 아서 펜이 69년에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Alice's Restaurant. 이 영화의 제목도 노래에서 따온 건데요. 바로 알로 거스리가 67년에 발표한 노래 Alice's Restaurant Massacre에서 그 제목을 빌어온 영화입니다. 참 노래 제목이 살벌하죠. Alice's Restaurant 뭐 학살? 학살 사건? 뭐 이 정도 될까요? 이 영화의 내용도 역시 이 노래의 가사 Alice's Restaurant Massacre의 가사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래를 부른 알로 거스리, 바로 그 유명한 미국 포크음악의 아버지인 우디 거스리의 아들입니다. 이 알로 거스리의 포크송인 Alice's Restaurant Massacre는 18분 20초에 달하는 정말 그 대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알로 거스리가 겪은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노래라고 하네요. 또 알로 거스리는 이 영화 Alice's Restaurant이 직접 출연하기도 했답니다. 최근에 포레스트 검프로 흥행 성공을 거둔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 그 로버트 저메키스가 연출을 맡고 또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한 78년도 영화 I Wanna Hold Your Hand도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런 영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I Wanna Hold Your Hand는 노래가 더 우리에게 친숙하죠. 바로 비틀즈의 히트곡인 I Wanna Hold Your Hand에서 제목을 빌어온 영화인데요. 이 영화 내용도 그래요. 그러니까 비틀즈를 너무나 좋아하는 비틀즈 광들의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I Wanna Hold Your Hand는 비틀즈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빌보드 넘버 원을 차지한 곡인데요. 이 곡을 필두로 해서 팝음악계에서 비틀즈의 신화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이 영화 제목을 이 곡 제목에서 인용한 것은 참 제대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적절한 선택이다 싶어요. 자, 영화 I Wanna Hold Your Hand 중에서 비틀즈의 노래 들어보죠. I Wanna Hold Your Hand.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영화 I Wanna Hold Your Hand 중에서 비틀즈의 노래 I Wanna Hold Your Hand였습니다. 자, 이 그룹 U2의 리더 보노 아시죠? 자, 이 보노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라디오에서 천사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라디오에서 천사의 목소리를 들었대요. 그래서 후에 보노는 그때 그 느낌을 그대로 노래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Angel of Harlem이라는 곡이 탄생한 건데요. 그런데 그때 그 보노가 라디오에서 들은 천사의 목소리는 그 다름 아닌 전설적인 재즈싱어 빌리 홀리데이의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자, 다이애나 로스가 주연한 빌리 홀리데이의 전기 영화 Lady Sings the Blues는 바로 그 빌리 홀리데이의 노래 제목을 영화 제목으로 사용한 경우죠. 이 위대한 가수의 전기 영화를 만든다 한다면 아무래도 그 영화의 제목은 그 가수의 히트곡 제목으로 정하는 게 가장 적절하고 또 당연한 선택일 것 같아요. 자, 그런 경우가 또 있죠. 1959년에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그 락큰롤스타 리치 발렌스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라밤바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의 히트곡인 라밤바에서 그대로 제목을 빌려온 경우죠.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비디오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출시된 영화가 있죠. 원제는 What's Love Got to Do With It인데요. 이것은, 그, 이 영화는 티나 터너의 그 파란만장한 삶을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티나 터너의 히트곡에서 제목을 따왔죠. 남편 아이크 터너를 만나서 가수로 성공한 티나 터너가 남편의 학대와 폭행을 견디다 못해서 이혼을 하고 또 재기에 성공하고 뭐 이런 티나 터너의 굴곡 많은 삶을 그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인간 승리 드라마 같은 그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 제목, 84년도 티나 터너의 히트곡인 What's Love Got To Do With This은 그래서 그녀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노래입니다. 이 곡으로 후에 그 그래미상을 4개나 휩쓸면서 이혼 후에 재기에 성공하게 됐으니까요. 자, 그 곡 들어볼까요? What's Love Got To Do With It? 서대문구 남과장 이동의 이선희 씨 어떠셨어요? What's Love Got To Do With It? 티나 터너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비디오로 출시될 때는 원전과는 달리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고 되어 있었죠. 자, 어떤 딸과 어머니의 얘기 좀 전해드릴까요? 어떤 딸이 중학교에 다닐 때 그 딸은 친구랑 배열을 봤습니다. 그 딸은 그 영화를 보면서 어찌나 감동했던지 남들 안 우는 장면에서 눈물 콧물 다 짜는 거였습니다. 그때 친구가 말했어요. 도대체 넌 누굴 닮아서 그러니? 그런데 몇 년이 흐른 후 그 딸과 어머니가 TV에서 방영되는 매어를 함께 보게 됐습니다. 딸은 영화를 보는 동안 사춘기 때의 그 순수한 감정들을 곱씹고 있었죠. 그러다가 문득 옆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약 7년 전 자신이 울먹이던 그 매어의 한 장면을 보고 그 어머니가 똑같이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저와 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저하고 장장 40년이라는 세월의 차이가 있는데도 어머니는 저와 똑같은 감수성을 지니고 계십니다. 광주 지산일동의 영주씨 듣고 계십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띄워드릴게요. 장자카노 감독의 영화 베어 중에서 삽입된 곡이죠. 차이콥스키의 4개 중 6월 부제가 바카롤 뱃노래입니다. 서울 성동구 자양일동의 미래의 시네아스트 김여진 양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잘 들으셨어요? 장작가노 감독의 영화 베어에 삽입된 차이콥스키의 곡 4개 중에 2월 부제 바카롤 뱃노래 띄워드렸습니다. 자, 대구 북구 복현 이동의 서정혜양,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친구 혜정이가 듣고 싶다고 하신 유세진 양, 또 대전 대덕구 비례동의 이혜옥 양, 대전 대구 서구 평리삼동의 강정민 씨, 그리고 또 많은 분이 이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바로 영화 금지호겹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제주 도남동 탐라맨션에 계시는 박정민 씨께는 이 신청곡뿐만이 아니라 헐리우드 영화 음악 CD도 보내드리고요. 자, 러브 테마로 쓰인 CO, 자, 쫓다라는 뜻이죠. 이 우문의 노래로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어요. 안녕히 계십시오. fun yet me 일로에 떠나 혹시 내시잔데 못 비 一生活最基本需要原来早不缺少只得你会叫我仿佛人群里 即使沉睡了，也在思念。